5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고마운 분들 생각하기 바느질을 하면서 머리도 맑아졌고 마음도 편하고 그런 한 주였어요. 딜렁 한 주. 5월 10일 어제 날짜로 세월호가 직립을 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4년 만에 어쨌든 직립을 했어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죠. 4년 동안 같이 네. 지켜주신 국민분들도 감사하지만 중심에서 어떻게든 버티신 유가족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네, 부모님들. 아프다는 소리 못하시고 안 하시고 버티고 계신 게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큰데 감사한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전혀 눈에 보이는 것 없이 여태까지 4년을 버텼다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는 많았죠. 은폐와 희망적인 거. 세월호 자체가 희망적이었던 건 네네. 아니어서 아주 기쁜 날이었고요. 곧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야죠. 내일은 5월 12일인데 4.16 재단 창립식을 해요. 그래서 저희 조카 세월을 아니도 발기인으로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 2시라서 제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네. 기억위원으로 해야 되나? 발기인으로 해야 되나? 그런데 발기인에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발기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푹 자, 오늘 네. 편집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편집. 아이튠즈도 해킹을 당해서 체력은 공략이란 말이 네. 여기에서 나오는데 체력이 지금 딸려서 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한겨레 신문에 녹색연합 공동대표의 윤정숙 그분이 4.16 재단 추진위원으로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4.16 재단은 청소년을 가장 사랑하는 재단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500만원씩 지난주에도 메모리아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얘기하는데 생존 학생들, 희생 학생의 형제 자매들이 20대가 됐고 그들이 정기 모임을 갖고 이제는 자신들의 얘기를 하고 싶어 한대요. 그들이 스스로 증언하고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싶은 곳이 4.16 재단이라고 하네요. 아이들도 당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네. 그거를 끄집어낸다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 용기가 참 가상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던 거예요. 4.16 재단이 많은 좋은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MBC에서 하는 전지적 시점 프로그램 이영자가 너무 먹는 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이영자 코스대로 기행이 되는 이번에 이영자가 그 업무 먹었던 장면을 속보라고 표현을 하면서 세월호 침몰하고 있는 바다 배경을 썼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일베 애들이 세월호 피해자들한테 했던 얘기잖아요. MBC 사장이 일단 사과도 하긴 했는데 외주를 줬다는 등 뭐 여러 가지 말도 있는 근데 제작자 카톡방에서 사진 3개 중에 그 중에서 하나를 쓴다. 세월호라는 걸 알고서 쓰는데 모자이크 처리하자 이런 거였죠.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죠. 말이 안 돼. 이건 MBC도 욕 많이 먹고 그거 보고 다들 화가 많이 났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장난칠 게 따로 그게 장난칠 거야. 그리고 시대가 아무리 이상한 시대라도 난리가 났었죠.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호님. 블랙하우스를 보고 있었어요. 속보가 떴어요. 싱가포르에서 북미회담 하는 게 날짜가 6월 12일이에요. 6월 13일 날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망했어요. 사람들이 트럼프가 선물을 주는구나. 트럼프의 정체는 뭘까? 그럴까? 미국에서는 싫어하지만 싫어하는데 우리나라는 좋아할 수밖에 지지할 수밖에 없는 오바마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남북관계가 전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었으므로 물론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명박근혜가 있었으니 그랬대지만 오바마가 아베라 손을 잡고 그치, 우리한테 그치. 엿을 먹였던 그 일본에 더 힘을 실어준 거죠. 최고 통치자가 박근혜였기 때문에 우습게 봤죠. 기자회견 할 때도 그치. 그랬고 훌륭한 지도자였다면 적어도 하지는 말아야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트럼프가 고맙긴 하죠. 김정은이 소울넘버가 4번이래요. 트럼프도 4번, 아베도 4번이. 그래서 이들이 사람들이 뭔가 원하는 거는 알고서 그거로 확실하게 캐치를 하는 거죠. 어쨌든 기차 타고 시베리아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북핵 대화의 별은 달을 중심으로 돌아간대. 문을 중심으로 돌아간대. 문재인과 싸우면 진대요. 문재인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대. 그래서 나온 노래가 Can't Fly the Moonlight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저께 취임 1주년이야. 세월호 직립 현대 3호 중공업이 네. 세월호 사고 당시 가장 먼저 현장을 찾아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한 회사입니다라고 그랬고, 이 윤문균 대표가 국가적 가업을 예상보다 앞당겨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다행이며 세월호 아픔을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공사비가 정산되는 대로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그랬고, 그리고 휴일도 반납해가면서 작업에 매진한 결과 한 달 일찍 세월호 직립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런 고마운 사람도 있는데 개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라 차원에서 했었어야. 세월호 인양할 때도 셀비지 괜히 시간 버리고 세월호 상처 다 나고. 세월호 직립 축하합니다. 문재인 취임 1주년 축하합니다. 네. 다전이 좋아 글쎄 제인이 좋아 글쎄 정글에 사는 두 친구 중에 제인이 좋아 왜 타잔보다 제인이냐 내게 물으면 왠지 타잔보다 제인이 더 사람스러워 보여 넌 타잔이 좋아 제인이 좋아 먼저 정글에 또 친구 모두 사람인 거니 넌 타잔이 좋아 글쎄 제인이 좋아 글쎄 정글에 사는 두 친구 중에 제인이 좋아 타잔보다 제인이 더 문명적이야 타잔보다 제인이 더 인간적이야 타잔보다 제인이 더 사람스러워 타잔보다 제인이 타잔보다 제인이 나는 좋아 타잔보다 제인이 오오오 타잔보다 제인이 오오오 타잔보다 제인이 굳이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아 성태! 김성태와 안함께 호흡곤란 일으킨다 그래갖고 119 구조대를 불렀죠. 구급차에 태우기 전에 배를 까고 있어서 구급대원이 네. 피를 내려서 배를 덮어줬어요. 근데 일부러 그걸 또 올리는 거야. 김성태가 4일째 하고 있는데 씻으면 안 되니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사진하고 같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청래 그분도 단식을 꽤 오래 했는데 매일매일 단정하고 반듯하고 이정현 할 때도 되게 지정했어요. 단식하고 있는 현장에는 공기청정기도 돌아가고 있던데 있을 거 다 있는데 왜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 경우는 선거가 되게 중요해가지고 잘 뽑아야 될 것 같아요. 타잔보다 제인이 나는 좋아 타잔보다 제인이 나는 좋아 타잔보다 제인이 타잔보다 제인이 나는 좋아 국회도 왜 이렇게 일들을 안 하는 거야 세 분은 그러니까, 받으면서 지방선거 나오는 국회의원 사직 처리를 해야 된다는데 국회 정상화가 안 되면 사직 처리를 못 한다고 일 좀 하세요 일 좀 노래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러죠 원드림 원코리아 원 드림 원 코리아. 대박. 이런 노래가 있었군요. 네, 좋아요. 동영상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동영상에 잠깐 나와요. 대통령이 잠깐 나오시는데 함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은 누굴까요? 저희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원 드림 원 코리아 동영상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나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정치인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굴까요? 저희 댓글에 남겨주시는 분에게 뭐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조카 세월을 아니. 네, 조카 세월을 아니를 보내드리든가 정미 이모 CD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댓글 올려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원드림 원코리아 동영상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나오는 정치인은 김정은인가요?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나오는 친구들은 누가 누군지. 아, 다 가수더라고. 뭐 엑소도 있고 솔비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누군지 그러니까. 이름을 다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은 장미여관하고 솔리. 옛날 사람이죠 우리. 네, 김영석 씨가 만든 노래인가 봐요. 예, 예.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참가해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노래도 너무 멋있고 동영상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나와주신 분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풍주쌤의 수비학. 아, 그렇게 해주세요. 감질나는 풍주쌤의 타로. 감질나는 예, 예. 풍주쌤의 타로. 오늘은 워밍업 시간이에요. 타로 카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총 78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큰 전제라고 하는 메이저 카드가 있어요. 연도 카드를 배웠을 때 1번부터 21번 그리고 0번까지 했던 22장의 카드, 그거를 메이저 카드라고 해요. 그리고 4장의 에이스 카드가 있어요. 4개의 원소를 표시를 해요. 타로 카드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사원소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타로카드에서 나오는 4개의 원소는 인간 세상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요소인 거예요. 파이어, 워터, 에어, 어스 지구예요. 땅을 딛고 산이 지구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땅 대신. 네 개의 원소를 타로카드에서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파이어는 원즈 지팡이 네. 막대기로 표현이 돼 있어요. 아, 네. 보통 일을 쉽게 제가 표현을 할 경우는 일이라고 말을 하죠. 일. 그리고 워터. 워터는 컵으로 그림을 그려요. 인간관계를 나타내요. 그리고 에어는 스워드 칼로 그림을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의지나 정신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얼스는 펜타클 동전으로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요. 자원인이라는 네. 뜻이에요. 이렇게 각각의 원소를 나타낸 에이스 카드가 있어요. 네 장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스 오브 원즈, 에이스 오브 컵, 에이스 오브 스워드, 에이스 오브 펜타클 해가지고 네 장의 에이스 카드가 있어요. 그 네 개의 원소들이 2번부터 10번까지 총 9단계를 거쳐요. 순서를 나타내게 돼요. 네 개의 원소 곱하기 9장에서 36장이 있어요. 36장은 마이너 카드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는 네 개의 각각의 원소들이 10번까지 단계를 거친 후에 인간의 세상에서 인간들의 욕망과 결합해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나타내는 코트 카드가 있어요. 네. C-O-U-R-T 코트 카드예요. 궁정 카드라고 하죠. 궁궐을 생각하시면 네네네. 돼요. 예, 궁정이에요. 이 코트 카드, 궁정 카드는 중세시대의 궁중에서의 계급을 나타내요. 네 개의 계급으로 나타나는데 페이지, 심부름꾼이죠. 궁정에서 심부름꾼이에요. 시동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나이트, 기사예요. 그리고 퀸, 여왕, 킹, 왕. 이렇게 네 개의 계급으로 나타내기를 하는데 이거 네 개의 원소랑 결합해서 4 곱하기 4에서 16, 16장이 나와요. 그래서 코트 카드는 16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메이저 카드가 22장, 에이스 카드가 4장, 마이너 카드가 36장, 코트 카드가 16장 해서 총 78장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타로 카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본 이유가 다음 시간부터 코트 카드를 한 장씩 저희가 알아보려고 해요. 코트 카드가 총 16장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인물이 16명이 나와요. 페이지 심부름꾼이 네. 4명 있는 거죠. 나이트 4명의 기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왕 4명의 퀸이 있어요. 그리고 킹, 왕 4명의 왕이 있어요. 그러면 전부 해서 16명이에요. 이 인물들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16명 인물을 저희가 얘기를 하기 전에 보통 요즘 성격 테스트를 쉽게 할 수 있는 MBTI가 네. 있어요. MBTI는 인터넷에서 되게 쉽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자기가 어떤 성격인지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MBTI 16개의 성격 유형과 코트카드에 16명 해서 결합을 해서 제가 다음 시간부터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 네. 어떤 16가지의 총 유형이 어떤 존재들이 있는지 왜 이 인물들이 내 주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지 왜 편하게 하는지 아. 그리고 뭐 때문인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풍주쌤의 수비하기 나한테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이었다면은 네. 감질나는 풍주쌤의 타로? 감질나는 풍주쌤의 타로 시간은 네. 나를 둘러싼 타인에 대해서 좀 알아가면서 네. 좀 더 편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재밌겠네요. 예, 그래서 오늘 감질나는 풍주쌤의 타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의 성격을 알고 싶으시다면은 인터넷에 네. 들어가셔서 MBTI를 한번 해보시면 거기에 16가지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인지 알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 그것이 네. 이제 타로카드에서 나중에 그 16명의 코트카드 중에 16명의 어디에 해당되는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예, 예. 저는 근데 그 MBTI 했었거든요. 네, 예.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성향은 외향성과 내향성인데 그거는 잘 바뀌지는 않는데요. 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할 수 있어요. 문제는 다 같은가요, 그러면 MBTI가? 인터넷에서 그냥 무료로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돈을 들여서 하면 또 아, 섬세하게 네.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감질나는 풍주쌤의 타로 시간이었습니다. 네. 언제 돌아오시나 했는지. 2월 달부터 되게 힘들어서 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네. 공부하고 싶지도 않아서 네. 수비학 시간도 쉬었던 거거든요. 네. 저한테 위로를 줬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 사진과 청와대 소식들로 힐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그런 것밖에 없네요. 어저께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었죠. 네. 어린이날 네. 어린이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어떤 어린이들을? 큰 해마다 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섬이나 벽지에 있는 올라오기 힘든 아이들을 초청해서 아. 하셨는데 대통령의 말씀을 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한 배려겠죠. 이런 얘기를 주저리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하지만 저는 이걸로 힐링을 받고 있어서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네요. 네. 어저께 같은 경우 네. 취임 1주년을 해서 부암동 주위분들하고 이웃이 된 지 1년이라고 떡을 돌렸나요? 떡을 돌린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주민들을 초청해서 작은 음악회를 했고요. 청와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면 여태까지 폐쇄를 해서 자기네들끼리만 했던 건지 모르지만 청와대 사랑채에서 청와대에서 소유하고 있던 미술품들을 국민들하고 나눠서 볼 수 있는 행사를 해요. 네. 청와대 사랑채라고 치시면 아마 행사하는 게 보일 거예요. 사랑채가 박물관이네요.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였던 건지 몰랐던 건지 아무튼 청와대 쪽에서도 행사를 많이 하네요. 청와대는 열려 있어야죠. 네. 거기서 거울을 붙여놓고 아무튼 박근혜가 아, 병원에 갔고 최순실도 박근혜와 더불어 같이 병원을 갔다고. 이명박은? 이명박은 잘 있는 것 같아요. 이명박은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모른다고 뻗어내고 있는 겁니까? 네. 만도이 떠는 이른 아침에 길게 뻗은 도곡동을 누비던 잊을 수 없는 삼자의 이 땅이 190억 되어버렸네. 다스와 맞닿은 이 땅이 BBK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둘, 셋, 넷, 다스.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그쪽에 지금 다 실려있잖아요. 포커스가 그리고 지방선거잖아요. 그래서 이명박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제가 오늘 오면서 아직 27편을 지금 오늘 처음 들었어요. 되게 편집이 늦게 됐잖아요. 올라오신 지가 네, 올라온 지가 예. 올랐습니다. 그게 3월 23일 이후에 녹음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네. 3월 딱 이제 올라온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예. 네. 근데 거기 들어보니까 이명박 우리가 기념을 그 다음 날이었어.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게 처음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 예. 많이 일어나고 빨리빨리 빨리 지나가고 사실 지금 박근혜 그때 국정농단 때 있었던 사람들 지금 재판 받고 선고 받고 이러는데 우리 거기에 신경 쓸 힘이 없잖아. 그쵸, 그쵸. 사실 계속 지켜보고 계속, 그럼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엄청난 일들이 막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윤 전추 기억나세요? 에이, 원래 청와대에 에이. 들어가기 전에도 그, 말이 많았잖아요. 말하는데, 원래 그 헬스클럽 있던 그 윤 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불출석 해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벌금형을 받았어요. 어머나. 1,000만 원.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아,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는데 감형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 관심을 거기다 안 쏟으니까 은근슬쩍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MB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스 주식 사는 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3억 30몇억이 지금 모였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모인 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일단 한번 꺾이고 일단 구속됐다는 말에 그렇죠. 박상진 기억나세요? 예. 전 삼성전자 사장도 무죄 받고 김경숙 저 이화여대 신산업융학대학장 안면 걸렸다고 해서 눈썹까지 밀고 머리 삭발하고 나왔던 그분도 무죄 받고 그다음에, 무죄야?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미용사였던 정매주 씨도 무죄를 받았다.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죄가 있는 거죠? 다 국민들이 하려고 하니까 촛불 집회서부터 여태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어쨌든 어, 아직 결과가 다 안 났는데 아직도 너무 많은 진행 중인 거거든요. 있어서 예.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지. 어쨌든 그 윤 전추 행정관은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정도로만 보인다고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지 사람들이. 네.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 삼남개발 대표이사였다네. 김장재 씨가 혹시 1심 선고 벌금 1,000만 원의 절반인 벌금 네. 500만 원 항소심으로 선고받았대요. 진짜? 재판부가 김장재 씨한테 그랬대요. 다른 피고인보다 벌금을 두 배로 할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다. 고령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 그걸 어떻게 믿어. 법이라는 게 우리끼리 합의가 정말 안 될 때 법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참 섭섭하네. 그러니까 빨리 사법부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제가 그냥 하는 소리인데 네. 아까 저희가 피자를 시켜 먹었는데 피자 이름이 달피자라고 있어요. 달피자. 아 정말요? 이건 또 뭐야? 그래서 내가 이 달피자 먹고 싶다 그랬는데 달콤한 피자래요. 달콤한 피자. 문피자가 아니라?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 마칠까요? 아, 네 그럽시다. 간단하게 마치고 네. 다음 주에 또 뵙시다. 찬미공주의 빈자리가 엄청 크네요. 찬미공주 건강하게 빨리 돌아와라. 가재울 라디오와 함께하는 팟캐스트 조카 세월을 아니 아직 30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